News.서울청년센터 서초호랑 진로올케어 참여자 모집 관련 안내입니다. 진로, 취업에 관심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0명 내외로 모집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4월 5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이며 20일 14시 이후 합격자 발표 예정입니다. 프레디저를 이용한 흥미 진로 탐색 및 만달아트를 통한 취업 목표 설정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 및 신청 관련 사항은 서울시 공공예약 시스템 홈페이지 서초호랑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3년 제7회 관광지식 카드뉴스 공모전 관련 안내입니다. 공모 주제는 K-콘텐츠와 관광, 지역과 관광 중 택 1이며 참가 대상은 개인 혹은 4인 이내 팀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니다. 두 개의 공모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연구원 발행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관광 활성화 정책 아이디어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 전화 및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2023년 아산공장 수시채용 관련 안내입니다. 접수기간은 4월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이며 해외 출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생산관리로 산업공학, 자동차공학 등 이공계열 전공자를 우대하며 경력사항으로는 자동차 부품 서열 생산관리 시스템을 경험한 이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공장 홈페이지로 문의 바랍니다. 지난 8일 치러진 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 한국사 시험 8번 문항에서 오타가 발생해 복수정답을 요청하는 수험생들의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8번 문항은 월정사 8각 9층 석탑의 모방 대상을 묻고자 했으며 본래 의도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나 1번 선지에서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에 있는 다포양식 건물 응진전이 웅진전으로 오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1번 선지를 답안으로 체크한 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단순 오타다. 끝까지 읽어본 뒤 가장 확실한 답을 고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존재하며 정답 확정 회의를 거쳐 오는 17일 오후 6시에 확정 정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7일 오후 5시 50분경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곧바로 전문 엽사를 투입해 추적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인 9일 오전 11시 30분경 노원구청과 소방당국은 몸무게 200kg가량의 수컷 멧돼지를 사살해 포획했습니다. 멧돼지 출몰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 소속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이하 EPL에서 통산 100골을 달성해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이반 페리시치의 패스를 받은 뒤 재빠른 오른발 감아치기로 한 골을 득점했습니다. 지금까지 EPL에서 통산 100골 이상을 기록한 것은 손흥민이 34번째이며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초입니다. 더불어 이날 이 득점으로 인해 매슈 르티시에와 함께 EPL 통산 득점 공동 33위로 등극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1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우,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